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능성 파이 소재 연구실에서 단기 근로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조건은 광고 이미지, 홍보 콘텐츠 및 일러스트 제작이 가능한 재학생이며 근무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원 방법은 재학 증명서 및 간단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적 기업 홍보 영상 공모전 안내입니다. 국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주제로 공모가 진행됩니다. 공모 기간은 6월 25일까지이며 영상과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렌즈 국위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학생 4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모집 진행 중입니다. 지원 기간은 5월 28일까지이며 화상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 바랍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2021 세계 연극제에서 한양대학교 연극부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극단 한양 레퍼토리는 창작 움직임극 봄 우레치는 날 붉은 꽃을 피우고를 성수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5월 20일. 현재 한양대학교 연극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배달원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된 박신영 전 아나운서 측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IOK 컴퍼니는 이날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전 아나운서는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박 전 아나운서는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입양한 두 살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인도의 일부 힌두교도들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동원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서부의 일부 힌두교도들은 매주 한 번씩 축사를 찾아 소의 똥과 오줌을 몸에 바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힌두교도는 암소를 어머니 같은 존재로 신성시하며 암소에서 나온 것들은 무엇이든 특별한 효능을 가졌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A 인도의사협회장은 소의 똥과 오줌을 몸에 마구 바르면 다른 질병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서울 선릉역에서 출퇴근하는 여성들을 몰래 찍던 30대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 두 달간 선릉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총 59건의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